이란 군대 졸에 즈음하여 바흐람 간바리 칠라라시 주조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사관 무관이 18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강순남 있는 무력성 부상,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 관계 부문 일꾼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 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됐습니다. 세이드 모우센 에마디 이란 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 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